것처럼 다 내려서 날아와 넌 내 맘 다 훔쳤어 달아나 황금빛 태양보다 더 빛나 머물렀죠 넌 나만의 천사 Black Swan 같은 너는 내 안에 불을 지펴놓고 떠나 타줄게 너의 날개짓을 나는 홀려버렸어 지금 나의 소리 너에게 더 많이 이 넓디 넓은 지구에 너 없었던 부지로 해 Please let me on 밝혀줘 넌 나의 등에 왜 빛을 밝혀해 어두웠던 내 삶에 넌 빛을 밝혀해 함께 걸어갈래 이 거친 길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내 삶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어둠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불빛을 밝혀해 넌 지금 나를 밝혀 그 빛을 따라가는 출처 이 어둠을 환하게 바꿔 굳게 더 침울을 대셔는 나만의 오션 넌 날 밝히네 hey! 어둠을 밝히네 이곳에 가득히 불을 지펴라 태워 버려 버리 애글애글 타오르는 나의 눈빛에 마음 깊숙이 널 원하고 있어 이 넓디 넓은 지구에 너 없은 전부 뒤로 해 슬라미온 밝혀줘 넌 나의 등대야 불빛을 밝혀해 어두웠던 내 삶에 넌 빛을 밝혀해 함께 걸어갈래 이 거친 길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내 삶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어둠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불빛을 밝혀해 전국의 문을 열어라 그늘 찾을래 내 이름을 불러 난 어두웠던 내 삶을 넌 빛을 밝혀해 함께 걸어갈래 이 거친 길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내 삶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넌 나의 태양 넌 나의 등불 어둠을 밝혀해 밝혀해 밝혀해 불빛을 밝혀해 불빛을 밝혀해 어두웠던 내 삶을